지금 나는 위험해 사랑은 반대 걸어가 빠져 drown drown because of you you 지독하게 아팠던 기억 속에 잠겨가 전부 다 listless 매일 버둥 잡아줘 into you 네가 없는 내 방에 덤벼 무자비 한 세상에 덤벼 내 눈에 바라 내 웃음께 아직도 나는 그 순간 속에 길이 엇갈린 마주할 수 없는 우리 다 지워버려 모두 다 태워버려 저리 다 지워버려 새겨진 기억들 모두 다 erase me now